나무 잎이 빨갛게 물들을 때 두 손을 마주 잡고 행복을 약속했지. 다정했던 지난 추억 아쉬워하면서 나 홀로 낙엽이를 걸어봅니다. 다정했던 지난 추억 아쉬워하면서 나 홀로 낙엽 위를 걸어 봅니다.